멀어져 가 끝은 안 보이고 점점 더 힘이 들어 맘 편히 잠들지 못할 때면 Baby baby 내 품에 안겨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Baby baby 어둠 속에 맘 편히 잠들 수 있게 어두운 세상 속에 fly